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야 꽃봉오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선생님의 노래. 하지만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의 가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희망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곡이라 부르는 우리 집. 이상으로 너리뷰곡을 보내드렸습니다.